Join our K-pop music community and interact with fans all over the world. Visit our website at kpopway.com. K-popway Radio, K-pop for the world, your world. Don't 수 있다면 다시 또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긴 겨울 끝이 보이지 않는 얼어붙은 네가 떠난 자리에 여전히 yeah. 외로운 저 비를 보며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내게 매력 과연 yeah. 지금 난 비를 맞으려 두눈 함께 눈물이 흘러 이런 날이면 왜 내 맘을 울리는지 Enjoy the best K-pop music 24 hours a day here at K-pop Way Radio. K-pop for the world, your world.

Love is so beautiful. Make up, 우, 우, 나 너만 누가 뭐래도 You 대다수는 없.

해서 꼬박지 세워지 니불에 내 손 처음으로 닿을 때 두 볼이 빨개져는 느꼈었어. 보라는 아픔 보지 않고 날 보며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니 손을 잡다가 처음으로 키스를 했어. 내겐 꿈 같던 날 다시는 없을지 난 날 한편의 동화 같던 날 왜 몰랐을까 그때 몰랐었던 네 눈속에 비친 나의 행복은 현실 속에 너는 눈물인데 기억 속만 항상 so sweet girl 모든 걸 다 잊고 나서야 바보처럼 소중한 걸 알게 눈송이 받아 먹었을 때 새하얀 눈보다 환하게 빛나던 너 내겐 꿈 같던 날 다시는 없을 지난 날 한편의 동화 같던 날 왜 몰랐을까 그때 몰랐었던 네 눈속에 비친 나의 행복을 현실 속에 너는 눈물인데 기억 속만 항상 so sweet girl 모든 걸 다 잊고 나서야 바보처럼 소중한 걸 알게 돼 널 다시 또 볼 수 있을까 기억으로만 남을까 지나 다들 이 노사 Test of fever, test of fever, test of fever 그게 나 혼쇼 What's the passion I wanna give you, I wanna give you, baby 끝에 붉은 하이힐스 한 걸음씩 move 물결치는 feel so crazy 매혹적인 춤 빨라지는 기타 소리 조급한 마음 분 홀린 듯이 끌려 내게 가빠지는 숨 날 봐야 can't breathe 어지러워 내 손짓에 난 I wanna dance with your rhythm 달라 내 표정 위로 입술로 눈꽃을 키워 I wanna dance, I wanna dance with your rhythm 온몸에 번지는 비번 뜨거운 숨을 내쉬며 I wanna dance, I wanna dance with you 두 발이 자꾸 꼬여 턱과가 나줘 음악에 몸을 맡겨 점점 거칠어져 Girl 날 봐 Just breathe 잔뜩 놀리고 싶어져 널 I wanna dance with your rhythm 안 달라 내 표정 위로 입술로 눈꽃을 키워 I wanna dance I wanna dance with your rhythm 온몸에 번지는 비번 뜨거운 숨을 내쉬며 I wanna dance I wanna dance with you Gonna dance gonna dance gonna dance gonna dance with you Come With your rhythm 온몸에 퍼진 널 느껴 달콤한 숨을 내뉘어 I wanna dance I wanna dance with your rhythm 너와 내 비가는 잔열 더 이상 멈출 수 없어 I wanna dance I wanna dance with you Enjoy the best K-pop music 24 hours a day here at K-pop Wave Radio. K-pop for the world, your world. 그때 그 자리 같아 그땐 괜찮다고 했던 너였고 괜찮다면 나를 떠났던 그 시간 속에 넌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어 넌 어쩌면 변한 게 없이 넌 예쁘게 그대로 오랜만이라 어색한 것만 빼고 잘 지냈어 넌 그동안 어땠어 라는 그런 뻔한 인사는 빼고 괜찮아 이야기로 둘러대면 난 내가 다 써. 네가 떠난 그 이후로도 하루도 빠짐없이 네 생각을 했어. 나 솔직히 아프다 많이 아픈 모습이라서 그동안 속은 그때보다 더 차갑고 몇 분이 흘러도 따뜻하지가 않아. 괜찮아. 우리는 행복했었어. 말로는 다 못할 사랑이 내 안에 있었어. 맘속에 그대 지울 수 없어. 맘속에 그대 잊을 수 없어. 자꾸만 네가 날 괴롭혀. 아직 너를 사랑한단 말도 아직 너를 못 잊겠단 말도 이젠 다 내 안엔 너밖에. 없었어. 가끔 혼자서 길을 걷다 잠시 멈춰 주위를 한번 둘러봐봐. 혼자란 느낌 뿐에 힘이 들 때 듣던 나를 따라해 나를 나를 따라해. 또 혼자서 잠이 들다 애써 꾸벅꾸벅 지친 눈을 감다 자꾸 많은 많은 생각에 잠 못 들 땐 그때 나를 따라해 나를 나를 따라해. 에이요 힘이 들게 도전한 믿음을 기대어 널 향한 우리 노래로 자리 도대체 why 하루 온종일 돌아오는 건 잔소리 오늘도 책상 앞에서 뭘 한 거니 why 순간뿐 하루에 줄 것 하나 없어도 절대 약해지지 마 잘 했건만 계절 바뀌 변해버린 네 사랑은 bye goodbye 시간이 없단 말 매일같이 참아준 거짓말 모르는 척 돌아와 줄 거라 믿었지 그때 가끔씩 눈물이 all the K-pop music you love wherever you go with our free mobile apps for iPhone, iPad, and Android phones and tablets. Just search for K-Pop Way in the mobile app stores or visit our website at kpopway.com. K-Pop Way Radio. K-Pop for the world. Your world. I'm so high, 자꾸 떨려 아주 미치겠어. flow up down. 훤 느껴 crazy. So then I went forever. You and I. I'm so high. 내가 리드하는 빛날 쇼 너의 속삭이는 BGM 여기 아무 없는 우유 위소구 yeah. You, my all 너의 까만 눈은 블랙홀 나도 모르게 빨려들어 say you my mind 헤어날 수 없는 soul 이 순간 우리의 time 너의 내 마음이 없던 slow up down I'm so high 자꾸 떨려 아주 미치겠어 없던 slow up down You wanna 없던 slow up down 못 느껴 crazy So then I went forever 널 원해서 난 내게 다가가고 있어 넌 그래서 네 맘을 열어주고 있어 이 순간 서면 이미 풀려버려 knockdown 그런 목적과 웃음 어쩜 그래 나 또 넘어가 이번에도 난 어쩔 수 없다 go 못 이기는 척 뭔가 마음 하나 branded up tempo 나쁘지 않은 느낌 어때 뭐 네 눈빛 날 부르듯 야 hey 그래도 나 춤을 위해선 slow down baby slow down 난 이렇게 없던 slow up down 내 마음이 없던 slow up down I'm so high 자꾸 떨려 crazy I won't stay in your home only one I love Baby, oh my love 오늘 oh, 느껴 crazy So then I went forever Yeah 왜 자꾸 날 연구해 Einstein도 아니고 왜 그렇게 각을 잘 Sin, cosine도 아니고 밀고 당기는 게 내 스타일은 또 아니고 알아보다 말 거면 눈에 불빛이나마 좀 제발 넌 생각이 났나 문제야 문제 머릿속만 쳐다보면 뭐해 각자 시간 내 떠날 시간 내 Better make a move Okay no science on me No license 머릿속 내고 고민할 수 마이너 Don't try to be a genius So why so serious 맘이 가는 대로 맘이 시킨 대로 Watch what you want 그래 뭘 알아냈어 그동안 나에 대해 다음 건 뭐 뭐야 So what's the next best thing 그날 연구해봤자 이런 식이면 failure 누가 니로 벗겨드는 내 맘은 못 보내고 넌 생각이 많아 문제야 문제 머릿속만 들여다보면 뭐해 같은 시간대 다음날 시간대 Better make a move No pain, no sign It's on me, no license 머릿속 내고 고민할 So minor Don't try to be a genius Why so serious 맘이 가는 대로 맘이 시킨 대로 What you waiting for You got a crush on me You gonna fall for me 사랑 같아서 이 눈이 무슨 수용 있어 useless 이런 바삭한 진이 보다 불도저 Curious Frankenstein 저는 돌진에 덧친데 멋진 네 거침없이 세계 라지카드 crush on me 답이 없어 재미있는 걸 너의 몰라 답을 몰라 설레였던 걸 너의 몰라 낯서 하나 빠진 것처럼 사랑하자 딱 하나만 나는 바보된 것처럼 Love ain't no science Need no Don't try to be a genius Why so serious? 맘이 대체 무슨 말이 한 건지 넌 한참 싸운 얘기 걸고선 조금은 불안해진 건지 웃어 정말 평범한 목요일 밤 난 언제나처럼 전화 붙잡고 내가 가장 편한 친구 정도로 그래 가장 가까운 어디쯤에 비누처럼 자리를 채워

지고 달콤 다른 여자 보고 살짝 한 눈질도 해보고 이제 된 것 같아. 라라 라라라라라 준비 시간은 길어 투자한 노력만큼 난 더 이뻐져 오늘도 빛나껴 내일도 빛나껴 그런 피로 벗어 충분히 이뻐 yeah. Yeah. Like a party Just go to 탈세 입장료 just your body 천천히 step by step 뒤엎인 머리 그가 지워 들립까지 모두 완벽해 꾸며진 말과 호감 단어 감아봐도 담을 수 없잖아 우리만의 터치 아, 네가 말라도 너의 맘에 나랑 꽃을 피웠나 Baby no no no 누가 봐도 넌 내 것 같은데 Baby you're mine I need you give it to me girl I touch your baby Enjoy the best K-pop music 24 hours a day here at K-pop Way Radio. K-pop for the world, your world. 머릿속에 yeah. 새겨두고 봐 yeah. I wanna do is loving you. 나 loving who 내 사랑을 네 심장에 정확히 명중. 흥분해도 수많은 청중 앞에서 내 사랑을 슬럽 처녀도 규정과 연주. 다른 여잔 제껴 너만 챙겨 너는 내거 전부 내게 맡겨. 내 성공의 배경 그리고 비결 아무도 네 스타일 smells 말 못 뺏겨. Hey wanna own it all around me. All I need is one girl. One girl is one love. No. 수밖에 없는 희미한 존재 닿지 않을 말 드러나도 내 진실은 어디에 변하지 않네 예감은 계속돼 지쳐만 가 내 안엔 날 가져가 이 날마저 아픔 찾을 수 있을까 Never 날 찾아줘 Let me see 좁은 방에 슬픈 밤에 혼자만 남을 때 흩날리는 밤의 달빛은 마치 밖으로 날 유혹하던 네 손짓이었니 Let me see 부족함에 너로 인해 나 쓰러져갈 땐 지릴 듯한 아픈 맘도 날 부르는 너의 신호 같아 사정해봐도 지나가는 계절과 약속을 한 듯 두 손 내밀어 붙잡아도 내게 멀어져가 세상 안에 새들의 고요한 눈을 보네 날 보고 흉내를 내 이하지 못할 꿈이라고 할 때 Never 시들어줘 Let me see 좁은 방에 슬픈 밤에 혼자만 남을 때 흩날리는 밤의 달빛은 마치 밖으로 날 유혹하던 네 손짓이었니 Let me see 부족함에 너로 인해 나 쓰러져갈 때 지를 듯한 아픈 맘도 날 부르는 너의 신호 같아 Let me see Remember this I'll be always there Ooh, ooh, ooh, ooh, ooh, ooh, ooh, ooh, ooh, ooh, ooh. Let me see 너의 땅에 웃지 않게 눈물로 뿌려줘 너의 삶 웃음이 되어 살게 이제 다시 꽃을 내어 아낄 수 있게 Let me see 부족함에 너로 인해 나 쓰러져갈 때 흔들리는 오후 햇빛도 날 부르는 너의 신호 같아 Take all the K-pop music you love wherever you go with our free mobile apps for iPhone, iPad, and Android phones and tablets. Just search for K-pop Way in the mobile app stores or visit our website at kpopway.com. K-pop Way Radio. K-pop for the world. Your world. 넌 너무나 바빠서 넌 하루 종일 하늘을 바빠서 아마도 피곤해서 혼자 쿨 만약에 잠이 안 온다면 내게 전화해줘서 baby I'm okay 내게 데려갈게 good 괜히 자기 싫은 밤 baby blue 너를 데려갈래 everything wanna be blue 어디든 가니 한마디에 oh baby 괜히 go 걱정들은 no let me drive you baby 두 번은 자유로를 달려가 just want you to know 기다렸을 건 널 ring 울리는 말았죠 난 하루 종일 기다린 말 좀 알았죠 좀 말았죠 너와 있고 싶어 girl 만약에 잠이 안 온다면 yeah. 내게 전화해줘 어서 baby I'm okay I'm okay 내게 대응할게 girl 괜히 자기 싫은 밤 baby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oh, 너를 데려갈래 어디든 원한다면 만나지. 넌 나의 오렌지 너를 본 줄 얼마나 오렌지 너는 몰라 지나갔지 몇 번의 순간 너가 없는 집은 너무 무서워 흉각 깔아줄게 추억 흉당 넌 너무 예쁘고 괜히 자기 싫은 밤 baby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너를 데려갈래 어디든 원하는 blah blah blah you got it blah blah blah 어디든 감히 한마디에 Just music, awesome. Would you be in? Baby, ask you. You already know. You know. Pull up. Hit me up. We out. 원하게 the perfect feels 오늘 밤 dance floor time 무대 위에 조명이 Can I keep a secret feel 내 귓가에 속삭여 My music is perfect real 살짝 움직이게 손짓 하나다 내 맘대로 조금 sinking to the tempo 막아 놀라 take control I wanna slow dance 숨죽이 순간 I wanna slow dance 눈을 say to say 다들 소리 지르지 마 mistake 모두 믿고 자유로운 movement I wanna slow dance I wanna slow dance 내 입속에서 맴돌았던 I think I can get you smile 아직은 속삭임들 상상해봐 나의 뮤직 버전 속도를 감당하기 완전히 crazy for you Yeah. 주 말 난 자꾸 목말라 넌 늦었어 늦었어 너 없이 살 순 없어 가지고 말라도 더 힘껏 손을 뻗어 더 쏟아봐서 금색해버릴 꿈 미칠 듯 안 해도 도제자릴 뿐 그냥 날 태워줘 그래도 밀쳐내줘 이건 사랑의 미친 멍청이의 뒷받침 떠뛰게 해줘 Yeah. 좋아하게 되는 게 이런 맘일까. 나이가 들어도 외롭거나 슬프지 않나. 한 걸음 두 걸음이 무겁게 느껴져도 함께 걸어줄 그대가 있다는 건 Take my hand. I must let you know. Sign 을 보내, signal 보내. 근데 전혀 안 통해. 눈빛을 보내, 눈치를 띄네. 근데 못 알아듣네. 답답해서 미치겠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났어. Sign 을 보내, signal 보내. 눈짓도, 손짓도, 어떤 표정도.